우리나라의 마식령 스키장을 10일 모리타니 인터넷 통신 알파타가 소개했습니다. 통신은 몇 년 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에서 마식령 스키장이 개장됐다고 하면서 김정은 용도자의 세심한 관심 속에 건설된 마식령 스키장으로는 겨울에는 물론이고 여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